기억 가득한 이 순간이 말은 바라보던 네 눈빛과 해맑던 그 미소가 힘들어 쓰러질 때면 날 일으켜주네. 우리 둘의 anniversary 계속 가보자 끝까지. 함께 기뻐하고 서로 걱정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기억해줘. 나도